평양은 김정은 동시계에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 4.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를 선근절의 즈음에서 나이제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